2020년 5월 5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독일 베를린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 한복판에 있었고 베를린의 서쪽만 자유주의 국가들이 관리했어요.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 한가운데에 있는 자유주의 진영의 섬 같은 느낌이 됐고 이것이 엄청난 상징성을 가졌죠. 하지만 소련은 베를린 서쪽 주변으로 장벽을 쳐버렸고 사실상 감옥에 갇힌 주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결국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 베를린 서쪽을 지키기 위해서 좋든 싫든 모든 것을 걸어야 했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독일어를 섞어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남기게 되죠.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인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시대의 자랑은 베를린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저는 선언합니다. Ich bin ein Berliner. 저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결국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케네디의 이 연설은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를 상징하는 연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베를린 서쪽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고립된 상황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을 치고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은 무조건 우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에 갔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결말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고 복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성공이겠지만 영적 전쟁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언약이겠죠. 오늘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